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과목과 또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는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필수 과목은 보통 전공과 관련된 과목들이죠. 반면에 선택 과목은 뭐 교양이라든지 필수 과목에 비해서 전공과 거리가 있는 과목들이 대부분이고, 또 그중에서 내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해 가면서 들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러나 이 전공과 관련된 과목들은 그렇지 않죠.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약 10년 전에 그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어요. 병실에서 만난 시한부 인생의 두 남자의 이야기였는데, 1년 남은 그 자신의 인생에서 죽기 전에 그들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적어보고 이제 그것을 실행해 본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들이 해보고 싶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예전 그 영화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보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그 많은 일들을 그 영화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내가 정말 인생을 시한부로 살고 있다면, 시한부인 인생에서 저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죽기 직전에 그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일들이 스카이다이빙을 한다든지, 뭐 인도의 그뭐 타지마할을 관광한다든지, 또뭐 중국의 만리장성에서 오토바이를 탄다든지, 또 하여튼 뭐그뭐 아프리카에서 이제 사파리 여행을 한다든지 뭐 주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코미디 장르였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였겠지만, 영화를 보는 내내 그 인생에서 이 1년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시한부의 시간을 앞두고 하고 싶은 일들을 했다고 하면서 행복해하는 그 주인공들의 웃음이 그렇게 공감만은 되지 않더라고요. 정말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인생의 필수 과목 같은 거 말입니다. 이분들이 이 영화에서, 이 버킷리스트에서 두 남자가 하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은 주로 선택 과목과 같은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인생에서 필수 과목 같은 거, 반드시 해야지만이 통과되어지는 거, 그게 뭘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기록된 이 앞에 내용들을 좀더 설명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해요. 그의 영의 눈이 열린 것이죠.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실제로 어린 양이 되시는, 어린 양과 같으신 그 주님을 본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나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례 요한이 또 알아보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로 나오십니까? 하면서 몸둘 바를 몰라 합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 중에서 이 세례 요한은 유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사람은 약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하고 남들이 못 보는 그 환상을 보았어요. 그런가 하면은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나왔을 때 당신이 어떻게 저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하고 몸둘 바를 어디다 정말 몸을 자신을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송구스러워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아보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대속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보았던 거예요. 요한 안에 요한이 만들어낸 온전함이 있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요한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환상도 보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확인되어지고 믿어졌죠. 그러나 그것이 요한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요한도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또 보게 되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마음에 심한 갈등을 경험합니다. 오랜 시간 광야에서 정말 모진 훈련의 광야의 훈련 시간을 거쳤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훈련의 시간은 어마어마했었는데 정말 그 훈련의 시간은 정말 그 맹수의 위협과 광야에서 남들이 달콤한 음식을 먹고 배부를 때 굶주림과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모진 하나님 앞에 아우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 나가기 위해서 그 모진 훈련을 겪어냈죠. 그런데 그 자신이 정작 그 훈련의 과정을 다 끝내고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그 사역이 얼마 못간 거예요. 얼마 못 가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거죠. 언제 자신의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기가 막힌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뭔가 주님이 세상을 정말 이 유대 땅을 바꿔 놓으리라고 그렇게 나름대로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와는 달리 정말 주님의 사역은 잠잠했거든요. 아무 일도 완전히 둘러 엎어 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주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이 세례요한이 감옥에서 번뇌 끝에 자신의 제자들을 주님께로 보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오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남들이 보지 못한 환상을 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알아보고 그랬던 세례요한인데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 오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 이렇게 약해요. 우리가 정말 대단한 것 같고 멋있는 옷을 입으면 우리가 멋있게 보이고 비싼 곳에 가서 머리하면 더 멋있어 보이고 기부인 같고 또 신사 같고 저 우리가 정말 뭐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지식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이게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생인 것이죠. 그렇게 방문받았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너희 눈에 보는 대로 가서 세례요한에게 전해라 그래요. 주님께서 이 행하시는 이 사역들 이걸 보는 그대로 가서 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실족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주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으시기를 바래요. 우리가 주님을 기대했다가 우리가 뭔가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어떤 그 이상을 정했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어요. 주님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고 또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그 길이 이런 거였어? 우리가 이런 마음들도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고 미리 성경에 우리에게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돌려보내시죠. 제자들 돌려보내시는데, 제자들을 돌려보내시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리들 앞에 설명하십니다.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된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을 두고 기록되어진 말씀이다. 주님보다 앞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자가 낳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육체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의 육체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세례 요한이 가장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도덕적으로 온전하고 그 마음이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또 하고 계세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제일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천국에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사람이 이 사람을 육체로 낳는 그런 의미에서 볼때 세례 요한은 이 세상 사람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은 가장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영의 세계에서 이 거듭난 자는 아무리 작은 자라고 해도 육체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육적으로 우리가 평가되어질 때 가장 고상하고 고매하고 도덕적으로 온전하고 뛰어나고 훌륭하고 대단해도 영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정말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가장 도덕적으로 온전하다고 높이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례 요한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가장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조차도 모르고 교회를 드나드는 교인들도 의외로 많아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함이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곳간에 들이리라. 거듭나지 못한 채 교회만 드나드는 사람들의 종말인 거예요. 이건 교회 밖에 사람들 얘기가 아니거든요. 가라지와 곡식을 그대로 두라.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뭡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인시켜 주시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매 순간 확인시켜 주시죠. 매 상황 속에서. 그런가 하면은 또한 가지 하시는 일이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일이에요. 무엇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까? 예,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사고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 계심으로 나타나는 증거, 열매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환경을 따라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 예,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행복하게 산대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보다 이 세상에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다시 태어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계속 우리의 옛사람의 허물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옛사람의 허물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아도 얼마든지 예, 흉내내면서 살수 있거든요. 예, 그리스도인이 흉내내면서 살수 있어요. 예, 지식적으로 배운 거 가지고 이래야 된다더라 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흉내내면서 살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변화된 게 아니에요. 예, 정말 우리 안에 예,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뭘 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시는지 성령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그 마음을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 이 입고 있는 이 육체, 육체를 예,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거듭남은 계속 반복적입니다. 한번 거듭났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에요. 예, 계속 양파 껍질 벗듯이 계속해서 벗어나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듣기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죠? 그죠? 예, 음성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나에 대한 기대와 비전과 또 하나님의 계획들, 순간순간 원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듭나져요. 예, 변화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또 사고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꿈도 달라지고 예, 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이것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힘쓰는 거. 두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필수 과목 또한 가지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항상 주님을 전하는 자리에 있어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는 주님을 전하는 자리예요.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이 모든 우주와 만물과 모든 인생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죠? 예, 우리가 오직 유일한 소망이 주님이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사실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말하는 그것이 전도잖아요. 오직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오직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필수 과목 같은 것인데,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세대에 우리 그 복음 전하는 그 교회 밖에 이 대상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 대상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시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비유를 해주고 계세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아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디서 놀고 있어요? 시장터에서 놀고 있어요. 시장터. 시장터가 어떤 곳입니까? 생존을 위해서 경쟁하는 곳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경쟁하는 곳에서 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현실인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거죠. 이거 이제 좀 쉽게 설명하면 세네 명의 아이들이 같이 놀고 있는데 놀이터에서 노는 게 아니라 시장 바닥에서 생존 경쟁을 하는 그 시장 바닥에서 놀고 있는데 아이들이 놀이를 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어요. 춤추는 놀이하자. 그리고 두 명이 리코더를 붑니다. 그런데 두 명이 리코더를 열심히 부는데 두 명이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해요. 춤추는 놀이하자 해놓고 멀뚱멀뚱 쳐다보는 반응하지 않아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역할을 이제 다시 바꿉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내가 리코더 불 때에 반응하지 않더니 너도 어디 한번 당해봐라 하는 식으로 똑같은 상황이 또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놀이의 주제를 바꿔요. 이번엔 초상집 놀이 하자. 그래서 초상집 놀이를 합니다. 역할을 정하고 상주 역할을 맡은 친구가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을 해요. 그런데 다른 역할을 맡은 친구는 함께 우는 것이 아니라 또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예요. 같이 놀자고 약속해놓고 반응해 주지 않아요. 같이 반응해 주어야 놀이가 되잖아요. 그죠? 아이들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놀이가 그들의 인생인데 서로가 서로에게 반응해 줘야지 이게 놀이가 되는데 서로 놀기 위해서 함께 약속하고 있기는 하지만 서로에게 아무 반응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서로 노는 것처럼 함께 어울려서 약속도 하고 살아가지만 실상은 서로가 서로에게 무감각하고 무감각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피차 반응해주지 않는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서로의 놀이에 반응해주지 않고 서로에게 요구만 하면서 서로를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세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현장은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요. 그런데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아니죠. 그죠? 아주 가까운 곳의 이야기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 세대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계시는 이 세대 사람들의 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만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한 세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무관심한 시대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할까요? 왜 무관심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그 원인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세상의 마지막이 되면은 말세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말세의 특징을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 가운데는 이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이기적인.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기적이라는 뜻이 있는데 자기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면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그죠? 예. 자기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는데 뭐 문제 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사랑하고는 자기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것.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모든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거죠. 이웃이 어떤 고통에 있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옆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이 내 일만 아니면 괜찮아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관계 속에서도 모든 중심이 자기 자신이에요. 네가 나한테 좀 더 잘하면 우리 관계가 정말 아름다운 성경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을 텐데, 네가 나를 좀 도와주면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는데, 네가 나를 좀 이해해주면 네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정말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 텐데,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행복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또 한 가지 이 세대의 특징은요. 진리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이 시대가. 한 예를 드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은 와서 광야에 살았습니다. 음식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꿀을 먹었죠. 그것이 음식의 전부였어요. 사람들이 이런 세례 요한을 두고 자기들하고 동일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귀신 들렸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셔서 세례 요한과 달리 음식을 드셨어요. 그것도 사람들과 함께 드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님을 향하여서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진리입니까? 사람이 살면서 먹는 것이 진리입니까? 안 먹는 것이 진리입니까? 세례 요한은 안 먹어서 탈이고 예수님은 먹어서 탈이 났어요. 뭐가 진리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거죠. 어느 상황에서도. 때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내 기분 또 내 마음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그때는 그건 이미 진리가 아닌 거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그 사사시대처럼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옳고 또 내가 가진 지식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지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변함이 없는 것, 상황과 시간 속에서 변함이 없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외쳐도 진리 대신 주님이 오셔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진리이신 자신을 직접 나타내 보여주셔도 배차가 된 것이 예수님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참 진리가 있어도 진리를 거부하고 내 마음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좋으면 괜찮은 거예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사사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보여주는 인간의 실체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진리예요. 이 세상에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예, 영원히 모든 세대를 걸쳐서 인류가 존재하고 이후에 존재한 이후로 우리에게 주신 변하지 않는 모든 세대를 거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이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계시는지요? 100% 여러분들에게 진리입니까? 예, 아니면 일부는 진리이지만 이 진리보다 내 안에 있는 지식이 더 온전한 것이고 내 경험이 더 가치 있는 것이고 더 완전한 것이고 혹시 그렇진 않습니까? 예,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좋은 옷을 걸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왜냐하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을 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도덕적으로 온전하고 신앙적으로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인간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때 가장 훌륭한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세례 요한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세례 요한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도 못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에서의 훌륭함이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인간적인 기준의 훌륭함, 온전함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무관심과 이 무감각 속에서 서로 원망하면서 진리에 대한 기준도 없이 살아가는 이 인생은 상대적으로 볼 때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답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답이 있어요. 깊은 소식이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뭔가 답을 찾고 계시나요? 답을 찾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인생에. 오직 주님만이 답이에요. 예. 예. 주님만이 답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답이 되시고 인생의 소망이 되십니다. 인간은 완전하게 소망이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아멘이시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정말 이 유일한 소망, 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이 되시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럼 전하려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어져야지 전해지는 거죠. 예. 우리에게 정말 그분이 소망이 되어지면은 전해지는 거예요. 예. 이 교회 밖에 사람들을 보면, 예. 저들이 정말 이게 걸어 다니는 것이 여러분 시체같이 보여야 돼요. 아무리 좋은 옷을 걸치고, 비싼 머리,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 좋은 구두를 신고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사람을 볼 때 예, 생명이 없는 시커먼 시체와 같이 보여야 정상인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예, 소망이 될 때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보는 예, 정확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대상들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한계를 가진 인간의 도덕, 여러분 얼마나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정말 레벨이 낮잖아요. 정말 수준이 낮잖아요. 말씀에 이 진리 대신 말씀에 근거하면 정말 수준 낮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한계를 가진 인간의 도덕을 또 인간의 이 인간의 기준에 근거한 이 믿음 생활을 마치 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포장해서는 안 돼요. 예. 또 진리인 것처럼 가르쳐서도 안 돼요. 예. 하나님께 가면 심판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도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도 그 사람이 옛사람 그대로여도 약간만 이 도덕적이고 믿음이 이 도덕적이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이 스스로 착각하면서 속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이 하나님을 안 섬겨서 망한 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안 섬겨서 망했어요. 예. 다른 세상적인 가치도 다 가지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도 섬겼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망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 정말 이 도덕 또 인간의 기준에 근거한 이 믿음 생활 이것이 진리처럼 포장돼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마치 우리가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만 받기를 기다리고 또 말씀 속에서 위로가 빠지면 큰일 나죠. 이런 그 아주 수준 낮은 그런 우리가 수준 낮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요. 조금만 성숙을 강조하고 말씀을 따라 삶을 사는 삶을 요구하면 저항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정이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설계하면요. 저항합니다.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당연한 메시지고 당연한 그 내용인데 저항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신앙함의 결과가 마치 재물의 풍성함이나 육적인 삶의 풍요로움인 것처럼 신앙의 본질을 변질시켰어요. 잘 믿으면 풍요로워지고 여유로운 삶 살고 복받고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믿어서 얻어지는 결과 아니에요. 예, 잘 믿어서 복받고 삶이 풍요로워지고 더 잘 살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우상 숭배했을 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예, 우상 숭배하면은 그 섬기는 신이 이런 복을 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가 나를 잘 섬기고 잘 섬기면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또 재물을 얹어주고 예, 너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너희들 육신을 편하게 해줄 거야. 실컷 그 재물 가지고 너희들 육신의 삶을 즐기게 해줄 거야. 엄청나게 쾌락을 누리게 해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도 그런 삶을 사시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진리 아닌 진리들, 진리의 옷을 입고 있는 거짓된 진리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소망이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고 말해주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자신 스스로가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 정말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주님의 눈이 이 세계의 수십억의 인구를 보고 계시다는 거야.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진리에 대한 기준도 없이 살아가면서 지친 이 세대에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놀이터에서 놀지 못하고 시장에서 노는 아이들처럼 전쟁터처럼 살아가는 이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 그 사람 되고 싶죠? 예. 저희 꿈도 그거예요. 제가 그 사람 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제가 그 사람 되고 싶습니다. 저는 저의 1번 기도 제목입니다. 1번 기도 제목이고 또 저의 기도의 전부의 내용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주님만이 이 세대의 유일한 소망이시라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으로 주님의 눈에 발견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이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 주님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이 정말 노예처럼 종처럼 살아가는 이 세대에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게 제가 말해주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할 거리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저희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 주님에게 발견되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이 울고 계시잖아요. 저는 봤어요. 주님이 울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